그리고 큰 것도 모두 기록되노라. 실로 의로운 자들은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서 기가하게 되니 그곳은 권능으로 충만하신 주님 곁에 영광스러운 곳이라.